아침 머리 so pretty 짜증 대신에 I'm just nothing 해봐 어디 I'm so lucky 방금 올린 picture click click 머리부터 발끝까지 I don't need 너의 동인 작은 시련이란 건 나에게 I'm the prince of mine 그냥 기여울 뿐이야 운명이 장난을 걸어 Da-da-da.